친구 하나부터 열까지 잘 알던 you 빌려준 책에 넌 통 낯서만 꽉 어젯밤 체육복 중엔 흙도 장곽 단발머리 불같은 성격에 또 황소고집 근데 그래서 더 좋았었나 봐 생각하면 내겐 영원할 것 같았던 맑은 봄날 같이 부르던 시간 다 좋았어 너와 함께여서 특별한 학창 시절 어딜 꺼내든 다 선명한 기억 Forever on my mind yeah. 눈으로 널 기억해 yeah. 머리로 널 그려내 I feel warm 너도 내 맘 같다면 날 기억해줘 아, yeah. 이제 우리 지나고 내가 말야 아직 지금 아, 같다면 말할게 사실 난 말야 널 사랑해 you. 할 수만 있다면 뭐 생각했지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게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나에게 친구가 아닌 여자친구 네가 좋은 티를 낸대 아니래도 친구 넘들 난 걸렸대 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라고 괜한 거짓말로 대충 둘러대고 구벅구벅 졸면서도 밤새 나는 톡도 유치한 장난들도 그랬었지 그랬었네 내 옆엔 언제나 너였어 덜 남자다운 나여서 솔직하지가 못했나 봐 나도 내 못해도만 너무 늦지 않게 해 눈으로 널 기억해 yeah. 머리로 널 그려내 And I feel warm 너도 내 맘 같다면 기억해줘 아, yeah. 이게 우리 지나고 내가 말야 아직 지금 같다면 말할게 사실 난 말야 널 사랑해 you. 할 수만 있다면 좀 어색하겠지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게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나의 여자친구 너만 좋다면 나 이제는 너에게 너만 좋다면 남자가 돼볼게 너만 좋다면 너 이제는 나에게 우정이 아닌 여자친구 나 시간을 달려가 꼭 잡은 두 손으로 아침을 맞이 여자친구